될까봐 내가 미났죠.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Oh, oh. Teacher 가르쳐줘요. 서툴기만 한쳐도 어른이 될까요? Teacher 가르쳐주세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래요. 지금처럼 이렇게 말해요. 기초 가을한 세상에 움츠러들면 어쩌죠. 기초 아름답게 그려왔던 상상 속 멋진 모습은 아니더라도 어깨를 펼게요. 아주 작은 고민과 간단히 걱정 말고 모든 게 즐거운 지금의 내 모습이 사라져버릴까봐 늘 겁이 나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Oh, oh, teacher 가르쳐줘요. 서툴기만 한쳐도 어른이 될까요? Teacher 가르쳐주세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래요. 지금처럼 알 수 없는 미래는 누구에게나 두렵겠지만 괜찮을 것 같아 보여. 지금 행복하다면 어른이 되어도 그렇게 다르지 않을까. 모든 게 그렇듯 행복도 습관이거든. Teacher 가르쳐줘요. Yeah. 서툴기만 한쳐도 어른이 될까요? Teacher 가르쳐주세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래요. 지금처럼 Teacher 가르쳐주세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래요. 지금처럼